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길은 여기라는 미우라 아이코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폐병음 3기의 중환자로서 피를 토하면서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머물고 있던 수용소 안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청년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그녀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되는 그 청년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게 된 야이꼬란 여인이 자기 앞에서 피를 토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절규하는 이 청년의 사랑에 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청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전해준 복음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꼬란 여인은 복음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승리하여 자신이 체험한 수많은 신앙의 글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책으로 나왔을 때 일본은 물론 세계에 던진 파문은 실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까지 건너와서 한국의 기독교 서정가를 누비는가 하면 또한 복음의 황무지였던 일본을 강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또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 자치 통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폭력과 섹스 영화만 만들었던 한 영화 제작자가 미우라 야이코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누가복음 1대기로 알려진 예수라는 세계의 영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한 청년의 야이코란 여인에게 전해진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한 해 돌풍처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해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두게 되고 내가 심은 것은 내 자녀가 거두게 되고 내 자녀가 심은 것은 그 후손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잘 심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심어야 합니다. 복된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삶 속에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자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심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는 자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심는 자만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웃음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됩니다. 복된 것을 심었으면 복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을 온 인류에게 먼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픔과 고통을 절규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컸거든요. 엄청났거든요. 여러분, 아다시피 뼈 마디마디가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모세관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했기 때문에 얻게 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씨앗을 뿌리되 귀하고 값진 것을 심어야 합니다. 자, 그 사실을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심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합동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을 심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적인 믿음을 심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믿음은 귀하고 값진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진 곳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주님의 놀라운 열매가 항상 맺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병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한 자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재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 대열 속에 있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미국 선교사님들은 가난으로 헐벗고 무지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복음과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학교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미국 선교사님에게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 선교사님 중에 닥터 솔티스란 그 선교사님이 사도행전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수학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째, 미국의 보수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 진술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두 번째는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를 하고 싶은 마음속에 내가 영어를 해보겠다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가 강의는 안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사도행전의 진술을 배운 거예요. 야, 사도행전이 이런 각도에서 해석이 되는구나. 저만 영향을 받았습니까? 고 조용기 목사님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받아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만 영향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복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한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씨앗은 축복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목표 가운데서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장과 내 가게에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지만 내가 심은 그곳에 새로운 열매, 창조적인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수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 건물 외부를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1층과 4층까지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보기 좋지요? 예쁘지요? 아름답지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전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외부의 교회 건물을 보실까요? 여러분 외부 우리 교회 건물에 여러분 하단 부분에 트라이 비트란 그것을 아름답게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주변의 조경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 벤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건물에 LED를 라인에 아름답게 부착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층 내부로 오실까요? 내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과 드림 성전에 누가 말한 것처럼 호텔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눔 카페 보실래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나눔 카페,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나눔 카페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전체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2층으로 와보실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대로 강대상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밑에 바닥을 보실래요? 여러분 바닥을 타일로 아름답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실래요? 드럼 박스를 여러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1층부터 여러분 4층까지 LED 전구로 다 바꿨습니다. 3층에 가보실래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도 거의 90% 수리가 끝났습니다. 바깥으로 나와보실래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토이들이 거기에 놓여있고 카펫가 깔려있습니다. 4층에 가보실래요? 4층에 보시면 식당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습니다. 식당 밥을 떠먹는 그 탁자가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여러분의 집에 없는 비싼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무실을 가보실래요?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1층, 3층, 4층 가보실래요? 냉온방 기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리에다가 썬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지요? 예쁘지요? 아름답지요? 맞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에 있는 이 꽃을 하나 뺐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다시 꽂을 거예요. 자,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올려놓은 있는 이 꽃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놓을 테니까는 며칠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이 있는 어디로요? 수반으로 꽂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믿음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 삶이 얼마 하지 못해서 시들하게 되고 메말르게 되고 박도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파이프를 교회에다가 연결해 놓아야 합니다. 예배로 연결해 놓아야 합니다. 기도로 연결해 놓아야 합니다. 순종으로 연결해 놓아야 됩니다. 봉사로 연결해 놓아야 됩니다. 전도로 연결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붙어 있는 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사람이 나에게 붙어있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나니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마르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땀을 흘려 부지런히 심어 놓은 믿음의 씨앗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실을 구절에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다 보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으로 심은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종을 대접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도한 것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교의 성도님들이 성전 수리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님께서 만드는 법칙이 뭡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말씀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로 견실하며 경고하며 두 번째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때때로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흔들리지 말래요. 나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왜 내 마음을 충동시키고 왜 내 마음을 흔들어 지킵니까? 마귀예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나를 충동시키며 나를 발작을 일으키며 그리고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충동시키고 나를 발작을 일으키며 나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시다. 여러분 김정은이 지금 현재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작을 일으키지만 마귀가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가 나쁜 자가 거짓말쟁이가 이겼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위에 보실래요? 57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미사일을 쏠 때마다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만 명하느니 미사일이 다시 돌아갈지어다. 다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나를 충동하는 악한 마귀 물러갈 지어다. 나를 발작을 일으키는 악한 마귀 물러갈 지어다. 예수 믿다가도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를 떠나볼까?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 불경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우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의 3년 동안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이변이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 이상 없이 재정적인 문제나 성전 수리한 문제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놔두고 어디를 가? 노래도 있잖아요. 가지 마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나를 흔드는 악한 마귀 물러갈 지어다. 나오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흔들지 말고 항상 언제나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흔들린지 아십니까? 엉뚱한 데 신경을 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발작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엉뚱한 데 신경을 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항상 주일에 더욱 신비스러운 자리 들어 뭐요? 거기에 몰입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몰입해야지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레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버, 노동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느니라. 여러분, 재봉틀을 발명한 미국의 싱거는 매우 가난한 살림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몸이 아파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병든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라고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싱거는 자신의 아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낮에는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삭바느질로 고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매일같이 계속되는 자신의 아내의 고생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싱거의 와이프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싱거는 부인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싱거는 자신의 와이프의 고생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삭바느질하는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밤이 맞도록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미싱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미싱에 자기 이름을 붙여 발명 특허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 불굴에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아내의 불굴의 믿음이 남편을 발명가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어디에서나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매우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 간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서 새로운 축복의 열매를 창조해내는 믿음의 성도,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왔습니까? 또한 앞으로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과 관련된 모든 씨앗들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심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심는 자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심는 자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